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한복도 뻑뻑히 벗고 전선에서 전화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에 의하여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가 열린 뜻깊은 2016년의 전례 없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때에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는 예상치 않았던 난국이 조성되었다. 우리 조국의 북변 두만강 연안에서 해방 후 기상관측일에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다.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되었으며 이러하여 청정의 200일 전투에 철야진군을 타고 치던 한복도 북부지거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뜻밖의 들이닥친 오목한 재난 속에서도 피해 지역 인민들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불사신 마냥 떨쳐 일어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구람없는 복구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부 피해복구 전투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의 결단을 내리었다. 우리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하여 최단기간에 혹심한 피해 후과를 가시고 전화비복의 기적을 창조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200일 전투의 주요 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주력부대들을 북부 피해복구 전선으로 급파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사생결단의 치열한 전쟁이다.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데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2016년의 경이적인 사면적 성과들이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철의 도약대로 되는가, 아니면 적대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좌절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좌우된다. 북부 피해복구 전투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 당풍이다. 우리 당 경진 노선의 산하인 타격력이 높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와 탄도로켓도 귀중한 우리 인민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당에서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를 발기하고 진도지휘한 것도 위대한 우리 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혁명관이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오목한 강추위 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피해 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 결단을 내린 당의 결심과 작전을 천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호응해 나서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오늘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은 북부 피해복구 전선이다. 일심 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전압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온 나라 200일 전투 참전자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이다. 내각과 성중앙기관들, 공장기업소 협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놈은 모든 단위들에서 북부 피해복구 사업을 200일 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하고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하라. 한 톤의 세멘트 한 킬로그램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고 한 톤의 차금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 전선에 시급히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 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여명거리 건설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일체 건설 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전선에 돌리는 조치부터 취하였다. 오늘 우리 당에는 여명거리 완공의 환희보다도 제지역 인민들의 새집들이 소식이 몇천배로 더 귀중하다.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은 북부 피해복구 전투에서 가장 선차적인 건설 대상이다. 모든 역량을 살림집 건설에 집중하여 올해 중에 큰물 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제 지역을 노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라.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 건설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일심단결 옹예전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청경들, 인민자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에 나선 돌격병사의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저국의 북변 땅에 그 어떤 전주 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 보금자리를 훌륭히 일도세워야 한다. 군민 대단결, 혼연일체의 거대한 이력으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압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라. 전체의 당원들과 인민군 장경들과 인민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큰물 피해복구를 빠른 시일 안에 타그쳐 끝내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혼연일체의 거대한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 전체의 인민군 장경들이여, 인민군대가 주동이 되어 항일의 원군 원민 전통이 창조된 두만강연한 북부지대에 선군시대의 군민일치의 새 역사를 써라. 우리 당은 큰물 피해복구 전투의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맡겨주었다. 북부 피해복구 전선으로 급파되는 모든 인민군 장병들은 폭풍처럼 화약에 풀이 달린 것처럼 단숨에의 기상으로 맡은 복구 건설과제 수행해서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라.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탄원한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여, 당의 믿음, 온 나라 인민의 기대를 뼈에 새기고 복구 전투에서 적극 청사의 길이 빛날 사회의 기적, 새로운 영웅 신화를 창조하라. 사회주의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북부 전역에서 새마을 사회 거리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죽순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라. 친부모 친형제를 위하고 제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건설물의 질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라. 영조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여, 전시 생산을 보장하는 것처럼 북부 전역에서 승전 포송이 울릴 때까지 증산 돌격전을 중단 없이 힘차게 벌리라. 북구 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멘트이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제일 먼저 찾는 상원 세멘트 연합격선 노동계급이 기치를 먼저 들고 당에서 준 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 안에 무조건 완수하라. 선천세멘트연합기업소와 지방의 모든 세멘트 생산기지들이 여기에 합세하라. 전력공업부문 노동계급은 전력증산의 통음을 높이 올려 북부전선에 질 좋은 전기를 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보내주며 벚꽃아재 생산기지들의 요구되는 전력을 지장없이 보장하라. 나라의 모든 탄존들에서 증산포장의 불길 높이 시멘트 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의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라. 우리 당의 미도운 강철전사들은 사회주의 큰 집의 옥생기둥이 될 철강재들을 최단 기간 안에 생산 보장하라. 수송실적이자 피해복구 속도이다. 절도 수송전사들은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하의 용사들처럼 북부전선의 물동들을 최우선적으로 실어나르며 피해지역에 파괴된 철길들을 신속히 복구하라. 우리 당이 구상한 북부지구 천지개벽에 휘향한 모습은 설계도면에 먼저 그려진다. 설계가 되란 선 편리성, 선 비약성, 저영화 예술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된 문명강국의 본보기 설계들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건설자들에게 넘겨주라.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비롯한 200일 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증산조략 투쟁을 힘있게 벌려 복구전선에 필요한 식량과 소비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라. 전체 인민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물심양면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대풍모를 높이 발양하라. 각국 당 조직들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의 조직들은 북부 큰물 피해 벗고 전투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라. 조선노동당원들과 슬기롭고 영영하고 미도운 김일성, 김종일주의 청년 전위들이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쏟아진 맹세대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신력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의 전투적 기질과 본때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떨치라. 북부 피해 지역의 인민들과 일꾼들, 어묵한 대재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유하고 비록 보금자리는 잃었지만 사소한 기관도 없이 당을 따라 분발에 나서고 있는 그처럼 강인한 모습에서 우리 당은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들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 재보를 억세게 지켜가는 북변 땅의 견실한 인민들이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도설이라는 것을 당 중앙은 굳게 믿고 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진 우리 당은 세상에 없는 복고 기적을 창조하여 북변 땅 인민들에게 반드시 더 큰 행복,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생활을 안겨줄 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이여,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천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만 바라보면 지척도 아득한 말리이다. 그 어떤 대재앙도, 그 어떤 난국도 당의 도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지 못한다. 지난해 나선 땅의 조나비복의 기적이 보여준 것처럼 북부 피해복구 전표를 통하여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 단결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 혁명은 새로운 고조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변 땅에서 울려나오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로 주체조선의 백숭의 기상, 영적인민의 백절불글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200일 전투에서 기적적 승리를 이룩하자. 모든 힘을 한복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 105 2016년 9월 10일